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북에서는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의지연습을 앞두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 그렇게 훈련을 하려면, 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해라. 예. 네, 코리아반도 그 수역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해라. 예.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의지연습 전에 이렇게 보면 12일 날, 그 전투기를 이제 상공에 놓고 쾌속정 5척이 NLL을 넘어서 북의 민간 어선을 공격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 보도가 그래서, 됐었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극도로 굉장히 인내했다 북이. 남에서는 그 을지연습 앞두고 도발을 한 것 같고요. 네. 약하지만 도발을 한 것 같고, 예. 북은 굉장한 인내로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이 을지연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전협정이나 평양협정 그리고 사실상 정쟁의 위협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코리아반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현재 평화 세력은 뭐 어느 쪽이고 평화에 반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명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지금 맞춤형 억제 전략을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보도된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해볼게요. 그 북핵 위기 상황을 3단계로 구분을 한다고 해요. 1단계 위협 단계, 2단계는 사용 임박 단계, 3단계는 사용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2단계인 사용 임박 단계에서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 선제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을 이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의 핵이라든가 북의 미사일을 남을 향해서 사용할 그 임박 직전 단계에 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북을 향해서 선제 타격을 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북의 지휘부를 향해서 원점 타격을 하듯이 그곳을 향해서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 첫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고 이런 이제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게 2012년 제44차 남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만들어낸 그 키르줄브 독수리 훈련하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계속 시험 연구한 후에 올해 8월 중순부터 이것을 정식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위험천만한 이런 군사 훈련이고 연습이고 29일까지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남코리아에서의 그 보도는 사실상 이거는 연례 행사이다 라는 정도로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난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 네. 뭐냐면 북이 핵을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건데 이쪽 미국이나 네. 한국이 예. 북쪽에서도 선제 타격은 너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다. 네. 우리도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할 뿐만 아니라 네. 또 실제로 현대전에 있어서 누가 선제 타격을 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거의 결정하다시피 네. 돼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나 미국 놈들이 북이 핵을 움직일 수 있을 또는 핵전쟁을 하고자 하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은 전적으로 미국의 일방적 판단이지 아무도 이 판단에 네. 시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네. 근데 그 문제고 그런데 우리가 공정한 눈으로 그 이런저런 그 석학들의 남북 문제에 대한 글 같은 거 이런 거 저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네. 북이 참는 그 참는 한계선이 어디냐 하면 네. 절대로 북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가 사람이 죽지 않는 전쟁 예. 무고한 이 인민 대중이 죽지 않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전쟁 터지면 북쪽 사람들은 전부 지하대피라도 하지만 뭐 북의 그 지하대피 시설이 아주 잘 많이 돼 있다고 그래요. 네. 하지만 남쪽에선

영향력을 확대해서 유라시아 포위안을 형성하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동북아뿐만 아니라 그 중동에서도 이란이나 이라크라든가 이런 그 그게 있는데 그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런 군사적인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한편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선생님이 그 일본 군국주의 부활 이거 관련해서 긍정성과 부정성을 같이 좀 짚어주셨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적 맥락을 보면 어쨌든 간에 일본 또한 미국에 종속된 상황에서 이른바 보통 국가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그 조일 관계 정상이나 이런 흐름 속에서 사실은 이 미국에 종속된 일본이 아니라 하나의 일본 국가로서 이렇게 동북아 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서 설 때 자신의 이익 또한 자신의 발언권 이런 거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을 인지하게 된다면, 인지하게 된다면 이게 긍정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정책 전략을 좀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같은 주변 나라에 살고 있는 그 국가로서의 한 과제이기도 한데, 이거는 결국 어떤 얘기냐면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체제가 이렇게 완성되고 그런 흐름으로 가야 일본도 적어도 그런 제갈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해 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반도, 이 조선반도라는 게 100년이 넘는 세월을 두고 대륙세와 해양세가 부딪혀 왔는데 이 100년 역사에서 전쟁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거와 관계없이 이 대륙세와 해양세의 충돌에서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압도한 일은 없어요. 가령 청일전쟁을 일본이 이겼다고 그러지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하고 전쟁을 했을 뿐이고, 노소와의 전쟁도 노소와의 소위 그 혁명적 내적 위기가 전쟁을 지게 해서 이제 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륙소와 해양세는 팽팽한 긴장관계를 100년이 넘게 이어져 왔는데, 여기서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뭐랄까 문명적 조건이라고 할까, 어쨌든 간에 뭐 100만 부 넘는 이상 발행되는 신문이 말이지 뭐 10여 개나 되고 뭐 세계 최고의 그 출판물이 나가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일본의 그 문명적 조건이나 이런 것이 일본의 절박한 위기를 말이지 그냥 위기로 방법 없이 위기로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그렇게는 일본의 우파, 일본의 반동도 그렇게 하나의 대세에 앞잘당할 만큼 바보는 아니라고 난 보는 거예요. 그러한 조건이 그 사회적 그 저력이 있죠. 그 사회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엄청난 독서를 하고 엄청난 출판을 하고 하면서 이제 전체 인민의 그런 문화적 교육적 수준으로 온다면 아마 미국 눈보다도 앞설 거예요. 미국 사이보다 위일 거라고 난 보는데 이제 그런 게 있고 하니까 적어도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불가역적인 것이라면 별수 없이 그 일본의 입장도 달라질 거다. 말하자면 미국이 압도했던 시대에 미국 등허리에 엎여서 번영을 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 미국놈 등허리에도 엎일 수 없는 세상이 그런 변화라고 예견되면은 또 일본놈들은 또 좀 달라질 거라고 나 보는데 특히 지금 누가 뭐이라고도 일본의 가장 심각한 불안은 가장 가까운 이웃에 가장 공포의 핵무장을 하는 국가가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일본 사람들이 가지는 심각한 공포고 불안이거든. 근데 그 공포와 불안이